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 최상의 현실적 방책으로 제안된 북남 군사당국회담은 그 절박성과 정당성, 현실성으로 하여 지금 북과남 해외의 온 결의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어 내외의 온갖 분열주의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마련하리라는 우리 군대의 의지와 결심은 추호도 드팀없습니다. 우리 있는 무력보다는 21일 남측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점의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실외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리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다.